마른 이 밤엔 차라리 하기 되어 그대 창에 머물 겁니다. 낙엽이 지는 밤이면 밤비를 홀로 맞으며 당신의 하이 되어 그대 창에 울고 갑니다. 바람이 부는 날에도 외로운 나의 영혼 잠이 든 그대 창가에 홀로 울고 있을 겁니다. 아, 하얗게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학 한 마리 그대 창에 울고 갑니다. 바람이 부는 날에도 외로운 나의 영혼은 잠이 든 그대 창가에 홀로 울고 있을 겁니다. 하얗게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학 한 마리 그대 창에